보니 하나 된 순간 뭐가 좋게 안녕하세요 아이선입니다. 네, 저희 아이선이 프리티 응원법을 준비해봤는데요. 아주 프리티하게 잘 부탁드립니다. 뮤직 큐!